내 이름을 부르던 순간부터 느낄 수 있었어. 오래도록 기다린 너란 걸. 널 처음 본 순간 조금은 달라진 공기 느꼈어. 뛰게 하는 너의 숨소리. 난 너라고, 난 너라고.